It's like a deja vu. 혼란스러워 나 원사마 아닐걸. 온 기억을 뒤져도 분명히 처음인 너. 잠시 망설이는 새 다시 멀어져. 아주 작은 순간에 연애 다시 망해져. 달콤하게 생크림 topping and caramel 가득하게 뿌려진 그 순간을 담은 deja vu 자유롭게 그려진 책상 위 젠틀맨 막연하게 꿈꾸던 그 남자를 담은 deja vu 기억 속에 흔적을 따라 네 모습을 찾아야 해 내 머리보다 느낌을 따라 너를 담았네 너를 찾았네 기억 속에 지도를 따라 숨겨진 날 찾아야 해 꼭꼭꼭꼭꼭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아 너를 담았네 너를 찾았네 Ooh, ooh, ooh Every time I look at you Ooh, ooh, ooh It's like a deja vu Ooh, ooh, ooh Every time I look at you Ooh, ooh, ooh It's like a deja vu. Every time I look at you. It's like a deja vu. Every time I look at you. It's like a deja vu. 떠지려와 나 원같이 나온 걸 다음은 내 모든 걸 한 번에 리드해 넌 한 번에 리드해 넌 deja vu.